똑같은 바람 샴페인 사뿐히 밟아 빨간 카펫 남자들 숨을 참네 멋진 척 참네 네 남친 나를 참네 cause I'm the motherfucking time 센티만 계속 냈던 넌 정말 낫지 가고 보니 배가 없어 넌 정말 낫지 어깨 힘 빼고 이제는 배워 완전히 정복해 여자판 나폴레오 이제 씹을 거리 없지 담을 빠진 껌을 없지 너 제건 씹어 봐라 가출해 네 덕지가리 가슴을 덮어져 빨리 고개 그저 인바리 bounce I'm sick of that pose 내가 뜰줄 몰랐지 금방 지출 알았는데 모두 놀랐지 완전체로 돌아와 내 I am in a feel young from the rock bottom 빼고 전부 fake shit All of my fucker pissed off 그냥 그냥 나를 위한 peace 아니 그냥 나를 위한 시소 아니 그냥 나를 위한 직셔 Peace mode 우리 전국도만 니네들 빙뜨려 매일이 payday 그 돈으로 하회를 타면 합중형과 fake 만들어 방금 거고 원하니 that's way less Cause you're my freaking puss I'm the real bad man Yes, I'm the real bad man I'm the motherfucking time man I'm the motherfucking time man I'm the motherfucking time man Bitch, you a fucking Bitch, you a freaking Bitch, you a fucking pose.